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는 큰 질문 앞에 금번 여러 강의 속에 구원의 도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룰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며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또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죄 용서와 도말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문제, 인침, 너전비,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재림과 초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첫 시간은 우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묘하고 가장 엄숙한 이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이 질문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처럼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는 확실한 구원의 길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가는 성공적인 성도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길인가? 하늘에 가는 우리 길이 어떠한가? 영감의 말씀은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모든 유혹적인 편의와 안락이 제공되는 길인가? 그렇지 않다. 그 길은 분명하게 좁고 불편하다. 그 길은 투쟁과 시련의 길이며 환난과 고통의 길이다. 우리 대장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할 길, 영생의 길에 대해서, 싸워야 할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하늘에 가는 지도를 펴놓으시고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누가 13장 24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아첨하거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실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 이런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실망적인 상황이라고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길에 모든 은혜의 생명과 약속의 생명과 모든 은혜를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다. 비록 길이 좁고 불편하지만 전쟁에 관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 오겠지만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비록 그 길이 좁고 불편하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넉넉히 걸어갈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하늘에 가는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안락과 나태와 게으름과 유혹의 편의가 제공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하다. 전쟁이 놓여있다. 시련과 환란이 있다. 역경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누구나 원하면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간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라.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며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밝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완전한 구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직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통해서만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도가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열렬하게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치 그대 영혼의 생명이 위기에 놓인 것처럼 열렬하게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생길 때까지 또한 죄의 용서를 받은 귀중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근거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은 빈약한, 박약한 근거 위에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 영생을 위해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소망은 필연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대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할 것이므로 그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라. 그대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성경을 연구하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얻어서 개선할 때까지 갑옷을 벗지 말고 싸움터를 벗어나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삶 속에 이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문제가 너무나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잘못된 이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확실하게 성경에 기초한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영생의 길에 관한 오해 없는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고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하여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명한 구원의 이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어라.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죠. 카레 법문기배 1권 18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끈질긴 능력을 활용하여서 성실한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며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영적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두어야 한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우리 주님의 사명은 우리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슬픈 사실들을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지 또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누가 18장의 한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까 예니신의 말씀처럼 이 중요한 질문 앞에 확실하게 성경으로 답을 얻고 확실한 경험이 체험될 때까지 그분 앞을 떠나지 말고 기도로 씨름하라. 씨름하라.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경험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제공되었거늘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과 불평과 낙담과 절망과 또 무지 가운데서 있을 필요가 없는 까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오해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답에 질문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는데요? 내가 이제 무엇이 부족합니까? 영감의 말씀을 요약해 보시면 이 청년은 겉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말하면 정말 전형적인 모범적인 교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하였고 살인한 적이 없고 도둑질한 적이 없고 간음하지 않았고 그는 율법의 문자대로 순종을 하려고 성실하게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 앞에 성령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한 그의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이 터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답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 맞다. 그러나 내가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산다고 노력했지만 내가 표면적으로 흠 없는 품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너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모범적인 교인처럼 인정하고 사실 그를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맞다.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예수님은 이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외적 생애에 죄가 별로 없었고 험 없는 품성을 보존해왔고 솔직히 말해서 그의 순종에 결함이 없다고 생각한 정도까지 신앙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관원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에 별로 죄가 없고 험 없는 품성을 보존해왔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교회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도 그러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한 가지가 보충되지 아니하면 이 관원은 치명적인 일이 되어서 상태가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감의 말씀은 우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부자관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가 한편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렬하게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다 읽으시고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더 깊이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필수적인 요소, 필수 불가결한 요소,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마태 19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하게 드리거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관원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도 그가 가는 것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라. 부자 관원의 대답은 내가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자 관원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지키지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자 관원의 마음속에 계명을 지키는, 지키게 하는, 계명을 참으로 지키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순종, 외형적인 순종, 겉으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실한 모습일지라도 계명과 완전히 조화되어지는 그 정신, 그 사랑, 그 마음, 참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자 관원의 마음에 없었으므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존재하므로 그런 상태에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었고 계명을 어기는 생애를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그 끝은 필연 사망의 길이다.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훌륭하고 옳은 주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자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 참 많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하나님을 아노라 하였고 그분을 사랑하노라 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노라 하였고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성실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부자 관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방금 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자 희생의 사랑의 원칙, 다시 말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원칙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전가되어지고 내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아무리 말로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들에 대한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 결코 이런 정신을 가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 가난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느라 애를 썼지만 그런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계명을 지키기 원하시는데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의 원칙으로 그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 비결이 뭔가? 영감의 주석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아가 예수께 몰입되어질 때 이 사랑이 싹튼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아희생의 무아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여전히 완악하고 불순종하며 나를 반대하는 원수들에게까지라도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람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사랑.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인간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사랑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조건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사실을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 사랑의 원칙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 하늘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질문에 그 천사들의 외침 속에 답이 어떻게 공개되어지는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가 된 모습을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분명한 주님의 답을 통해 답을 드리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 계명이 지켜지는 모습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기심이 없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칙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그 사랑의 원칙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분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 비결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첫 강의를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를 가지며 그 문들을 통하여 보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 7장 21절은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생의 조건은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똑같은 조건이다. 주께서는 에덴다곤에서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못하지 않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의를 요구하신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질 것이다. 새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똑같다. 곧 완전한 순종이다. 아멘. 오늘 첫 강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음 강의 나올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분께로부터 계명을 지키게 하는 의의를,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영생이 선물입니다. 이런 분명한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 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길에 믿음을 따라서 굳게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생의 길에 관한 분명한 오해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는 질문 앞에 이제 우리 성경으로 달려가서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실험하며 내 영혼이 주 앞에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얻을 때까지 주의 보좌를 떠나지 말며 확실한 이해와 체험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응할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실험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내 속에 계명을 지키게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